나를 바라보던 그대의 차가운 눈빛이 난 너무나 썰게 느껴져요. 저는 어쩔 수 없는 걸 알죠. 어두워진 밤 하늘이 참 너무 대봐서 내 맘과 같아서 흐려진 그대 마음을 잡을 순 없나요. 싶어요. 좀 더 멀어져도